조선에서 질병과 공해를 막기 위한 위생방역 사업에 보다 큰 힘을 놓고 있습니다. 김일성 종합대학 평양의학대학병원과 김만효병원, 고려의학연구원, 평양산원을 비롯한 중앙병원들, 각 도인민병원의 보건일꾼들은 기관 기업소와 주민 세대들에서 전염병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생손전 사업을 실속 있게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환경감시지원 프로그램 금수강산 3.2를 개발하여 공해 발생 위험이 있는 단위들과 명승지, 유원지, 강하천들에 대한 대기오염, 예측평가, 측정자료들을 분석하고 대책할 수 있게 했습니다. 주민지구들과 해당 단위들에서 생활오수와 산업폐수정리시설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도록 감독통제를 짜고들며 육아원, 애육원, 초등학원, 중등학원을 비롯한 어린이 집단생활 단위들에 대한 위생방역 대책을 철저히 세우고 있습니다.